그대 알고 있나요? 내가 사랑한다는 걸. 아직 내 맘속 그 빈자리에 그대가 남아있는걸요. 한참을 그댈 찾아 헤매어도 그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. 혹시 그대를 찾게 된다면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게요. 사랑한다는 말 아직 못했는데 그대 왜 그렇게 날 떠나가나요. 그댄 왜 그렇게 날 떠나가나.